Grammar G14.1 1. 김치 먹어봤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그럼 한번 드셔보세요. 2. 밖에 친구가 왔어요. 나가보세요. 감사합니다. 3. 한국에서 등산 가봤어요? 네, 한번 가봤어요. 힘들었지만 산이 멋있었어요. 4. 작년에 유럽에 가봤어요. 그래요? 어땠어요? G14.2 Giving an Offering 1. 어디서 세워드릴까요? 저 빌딩 앞에서 세워주세요. 2. 식당에 가서 뭘 먹었어요? 어머니가 냉면을 시켜주셨어요. 3. 할아버지 생신에 뭘 해드렸어요? 음식점에서 저녁을 사드렸어요. 4. 책 좀 빌려주세요. 네, 빌려드릴게요. 언제까지 돌려드릴까요? 내일까지 돌려주세요. G14.3 Negation 1. 작년에는 한국말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국어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 2.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춥지는 않지만 흐립니다. 3.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4. 오늘 날씨가 정말 덥지 않아요? 네, 33도예요. 죽겠어요. 5. 김 선생님께 전화드리세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밤 11시인데. 6. 어젯밤에 무슨 영화 봤어요? 스타워즈 봤어요. 극장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네, 정말 많았어요. G14.4 Compound Verbs 1. 김치 좀 더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2. 버스가 자주 오지 않네요. 그럼 택시 타고 갈까요? 3. 방학 때 미국에 돌아가는데 선물을 사갈까 해요. 무슨 선물을 사갈 거예요? 4. 다리를 건너 다니는 차들이 많아서 이제부터는 지하철을 타고 다닐까 해요. 그래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게 편해요. G14.5 The Nominalizer 1. 한국어 수업 시간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배웁니다. 2. 한국어가 어려워요? 한글은 쓰기 쉽지만 말하기가 어려워요. 3. 이 사거리에서는 길 건너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럼 저기 육교로 가세요. 4. 방학이 벌써 끝났네요. 공부하기 싫어요. 더 놀고 싶어요. G14.6 The Clausal Connective 1. 돈이 없기 때문에 책을 못 사요. 2.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기다렸어요. 3. 육개장은 맵기 때문에 안 먹어요. 4.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스키 타러 갔어요. 5. 밤에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This concludes lesson 14.